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그 형태가 있었는가를 공부했습니다. Y hemos estudiado qué estado está ser humano antes de la venida del Señor.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이 와졌는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Y también hemos estudiado qué trajo por la obra de cruz del Señor, qué beneficio trajo a los creyentes.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단 말이죠. Y trajo reconciliación con Dios.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Y recibimos perdón de nuestro pecado.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Y cristianos y obtuvo libertad en Jesús.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Y recibimos la justicia de Dios con nuestra fe.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Y esto es el contenido de salvación que el apóstol Pablo proclamó.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Y el apóstol Pablo habla de este evangelio.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Y antes de la venida del Señor, todo ser humano estaba debajo del pecado. 그리고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Y estaba debajo de la ley. 그리고 죄 아래 있었습니다. Y estaba en pecados. 죄는 죽음을 세상에 몰고 왔습니다. Y pecado trae la muerte.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Y para solucionar el problema de muerte, Dios dio un plan de salvación.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El único hijo unigénito, él lo mandó al mundo.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Y por nuestro pecado, él tenía que recibir castigo de nuestros pecados en la cruz. 하나님께서는 성령대로 죽으신 십자가를 다시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Y Dios lo levantó en tercer día.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Y por la obra de cruz del Señor recibimos nueva vida. 이것은 새 생명입니다. Esta es nueva vida.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Y pensamos de ahora sobre este tema de nueva vida. 그리스도의 그 속죄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왔었는가 우리는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Y por la muerte redentiva del Señor Cristo y qué trajo consecuencia.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Esto es vida nueva. 새 생명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Y nueva vida es nueva creación. 그다음에 이 새 시대에 영인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Y el símbolo de nueva era Espíritu Santo llegó como regalo a los creyentes.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Y cómo podemos obtener esa vida nueva?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Y todos nosotros morimos en la cruz 그리고, del Señor. 그리고 함께 부활합니다. Y también nosotros resucitamos junto con el Señor con su resurrección.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중생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Y así nosotros llegamos a tener vida nueva.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en Romanos 6 신자는 그 믿음과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Y todo creyente muere con el Señor Jesucristo por bautismo.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Y qué podemos hablar?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Necesitamos quedar en pecado para que más grande gracia venga.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Y todo hemos muertos en pecados y cómo podemos vivir en pecados. 바울은 여기에서 세례와 연합을 말합니다. Y aquí apóstol Pablo está hablando unión con el mundo.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Y cómo podemos gozar la libertad.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Y cuando estamos unidos con Cristo y gozamos la libertad. 이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Y nosotros vivimos como nueva creación. 대단히 어려운 용어이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존재 양식이 됩니다. nosotros llegamos a un ser objetivo, es palabra bastante difícil.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 5절, 6절을 먼저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Y en Romanos 6, 2 y versículos 5 y 6 podemos observar.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Y unido con Jesucristo recibimos bautismo, y los que recibieron bautismo no saben de qué con el muerto del Señor hemos recibido ese bautismo. 죄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몸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Y hacia la fuerza de tiniebla y de fuerza de oscuridad hemos muerto. 그래서 이상도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됩니다. Y no vivimos sirviendo como esclavo del pecado.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이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Y la muerte del Señor es esa muerte hacia ese pecado. 세상에 대해서 죽음입니다. Él murió hacia el pecado. 자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Él murió hacia la muerte de sí mismo. 여러분께서 이제 그러므로 이 세례와 그리고 이 믿음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Y ahora necesitamos pensar relación con bautismo y fe.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는 여기에 세례와 믿음에 의해서 세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Y ahora la nueva creación es Jesucristo y por fe y eso difunde a bautismo. 아마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 Y todos ustedes recibieron bautismo. 아무도 세례 받지 않고는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Y según este verso, sin estar bautizado, no puede estar unido con el Señor Jesucristo.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Y eso no quiere decir que el que recibió bautismo está salvo. 그러나 세례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Pero si no recibe bautismo, no puede estar unido con el Señor. 그러나 세례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Y eso no quiere decir que solo bautismo tiene algún efecto. 거기는 믿음과 성령이 함께 작용해야 돼. Ahí debe aplicar fe y Espíritu Santo.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Eso es importante.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Y qué quiere decir nosotros poseemos vida nueva? 그럼 신자는 이제 새 생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Y todo creyente empieza con una vida nueva.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Aunque nosotros tenemos carne, existimos en Cristo Jesús.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Y eso quiere decir nuestra vida empieza a cambiar. 새 존재 양식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Y el estilo de vida nueva empieza con actividad del Espíritu Santo en nosotros.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제를 이해해야 되고 율법의 체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Y para entender esto necesitamos entender el gobierno de Espíritu Santo y gobierno de duda. 그 율법은 인간에게 노예 상태를 만듭니다. La ley nos trae, nos lleva a un estado de esclavo.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Y la ley no puede traer salvación. 음모로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음모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Y por la ley, por la duda, no podemos recibir salvación.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Y así que apóstol Pablo dice, ustedes creyentes no están debajo de la ley. 성령으로 새로운 것으로 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Ustedes fueron creados de nuevo por Espíritu Santo. 여러분이 제가 그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Y yo vi que como ustedes alaban a Dios.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Y yo vi que en su corazón ahí está la presencia del Espíritu Santo. 바로 이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Y cuando nosotros tenemos la presencia del Espíritu podemos alabar. 우리가 성령도 성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제. Y servir a nuestra congregación servimos en Espíritu Santo.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말합니다. Y así que apóstol Pablo y nos da una vida nueva viviendo en Espíritu Santo. 그래서 육신의 할례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Y él habla el circuncisión del carne, el circuncisión de corazón. 의문에 대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입니다. El circuncisión de la ley de la duda lo hace en la carne. 성령이 할례는 우리 마음 속에 하는 것입니다. Y cuando el Espíritu Santo nos da circuncisión, él lo hace en nuestro corazón. 하나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Y uno es el se hace por medio de la duda y de la ley. 하나는 성령의 통치로 우리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Y otros viene por control del Espíritu Santo y viene a nuestro corazón. 바울은 말하기를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썼다고 말합니다. Y el apóstol Pablo dice esto no está escrito y por algo, pero está escrito en nuestro corazón. 하나는 의문의 그 율법입니다. Y una es la duda, es la ley.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Y otra es el espíritu que trabaja en nuestro corazón. 이것이 두 가지 체제입니다. Esto es el dos gobierno.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지금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Y estamos luchando entre dos gobiernos dentro de nosotros.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분명히 말합니다. Y apóstol Pablo habla promesa del Espíritu Santo. 갈라디아 3장과 4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En Galata capítulo 3 y 4 él habla promesa dado a Abraham.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Y esa promesa es promesa de Espíritu Santo. 이것은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율법이 오기 이전에 벌써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했습니다. Y esa promesa ya dio antes de la venida de la ley. 은혜의 약속입니다. Esto es promesa de gracia.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430년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La ley vino después de 430 años de la gracia. 율법을 그 주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Y necesitamos saber quién da la ley.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를 원합니다. Dios quiere dar el nacimiento de nuevas vidas bajo nueva vida nueva. 성령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La promesa del Espíritu Santo, eso es por la consecuencia de fe. 이 새 언약 안에 새 생명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Ahí está el secreto de vida nueva. 우리가 성령에 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Y hemos visto la promesa del Espíritu Santo.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Y ahora lo que es importante es necesitamos vivir una vida mereciendo del Espíritu Santo. 성령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El Espíritu Santo es Espíritu de Dios.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교회도 이제는 성령의 작용 아래 있습니다. Y por la unión la iglesia está debajo control del Espíritu Santo.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Y cuando nosotros decimos poseemos Espíritu Santo, eso quiere decir es un cristiano.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i uno no posee el Espíritu de Espíritu Santo, él no es cristiano.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Esto está relacionado con el cuerpo del Señor. 성령은 먼저 그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Espíritu Santo primero llegó a la iglesia como cuerpo.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Y todos los que están unidos con Cristo, él muere con su pecado.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 Él vive hacia Dios.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Y esa congregación todos juntos es creyentes se forma el cuerpo del Señor Iglesia.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Y Espíritu Santo forma el cuerpo del Señor.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Y por eso el creyente debe vivir en Espíritu Santo. Amén.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자유케 하는 지배의 체제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Y estar debajo de control del Espíritu Santo es estar en estado de libertad.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조차 행하라 말합니다. Y así el apóstol Pablo nos recomienda que viva en Espíritu Santo. Amén.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Y nosotros tenemos vida nueva, eso no quiere decir que así vivir sin hacer nada. 우리가 나태하기 쉽습니다. Eso podemos tenemos tendencia de pecar. 그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죄와 싸우라고. Y apóstol Pablo nos dice hay luchas contra pecado.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해. En Romano 12, 1 y 2 nos dice que dé su ser como sacrificio perfecto agradable a Dios.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Si Espíritu Santo está contigo, usted no vive en carne, pero vive en Espíritu Santo.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죄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Y si estamos en la carne, y eso quiere decir estamos debajo del pecado.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조차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Y vivir en Espíritu Santo quiere decir es vivir siguiendo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Y creyentes vive una vida nueva y es transformado debajo del control del Espíritu Santo. 구속의 주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Y ahora el lugar de su vivir se cambió de un lugar a otro.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Y apóstol Pablo usa varios nombres a expresar Espíritu Santo. 예를 들면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 말합니다. Y dice espíritu que da la vida. 중생과 내적 갱신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Es espíritu de renovación y el espíritu de conversión.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하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Y es espíritu que da amor de Dios. 성화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Y espíritu que nos santifica. 지식과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Y espíritu que nos da conocimientos. 능력과 은사의 영으로도 말합니다. Y también espíritu de poder y dones. 그러나 이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Y pero todo estos espíritus es solo uno. 우리가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dones diferentes.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Y alguien va a tener el don de lengua. 어떤 사람 예언하는 은사. Y otro tiene profecía, don de profecía.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 Y otro tiene don de sanar alguien.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Y Dios le da según su deseo.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Y por qué lo hace así? 그의 교회를 몸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Y para levantar la obra del Señor, la iglesia. 그러므로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Y por eso no debemos ser orgullosos por tener algún dones especial.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Y dones no existe para sí mismo.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Y Dios, Cristo lo dio para edificar la iglesia.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Y hay que edificar la iglesia con ese dones.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Y vamos a observar la relación entre fe y Espíritu Santo. 그리스도의 이 교제의 성격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Y todo esto empieza con fe.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다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estamos teniendo una comunión en fe.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Y hay que tener fe para recibir el Espíritu Santo. 성령의 은사도 믿음을 통해서 와지는 것입니다. Es el don de Espíritu Santo viene por fe. 믿음으로 만나는 의가 새 생명과 그 다음에 성령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Y la justicia de Dios basado en fe, eso da nueva vida.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습니다. Y nosotros recibimos sello por el Espíritu Santo. 믿음이 성령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Y la fe que expresamos sirve como función de guardar el Espíritu Santo.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Y qué pasa usted pierde su fe?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로부터 떠나갑니다. Y también su don va a desaparecer de usted. 그러므로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Y por eso hay que mantener actividad del Espíritu Santo dentro de nosotros.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Y para eso hay que llevar una vida sagrada. 우리가 다시 다른 길로 가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Y cuando nosotros empezamos a pecar, el Espíritu Santo se va de nosotros. 우리의 은사도 떠나갑니다. También nuestro don se va. 여러분 주위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Y en alrededor de ustedes habrá persona que recibió muchos dones, gracias de Dios. 그런 분이 은사가 떠나가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Y cuando el don de Dios desaparece de él, él empieza a tener personalidad larga. 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Y ahora la situación ahora es peor que antes.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Y él no recibe disciplina y enseñanza. 자기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Y él quiere ir según su voluntad. 우리가 은사를 잘못 받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Si recibimos mal don de Espíritu Santo, este tipo de resultado puede ocurrir. 그러므로 그 은사를 개인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Y ese don espiritual no es para sí mismo. 그리스도의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Dios lo dio para edificar toda la iglesia.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 hay que recordar todo esto.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Y Dios nos dio espíritu de su hijo a nosotros.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먼저 말합니다. Y cuando apóstol Pablo habla relación entre fe y Espíritu Santo, primero él menciona fe. 믿음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말합니다. Y él menciona primero fe porque es más importante y después viene Espíritu Santo. 여러분 생각에 성령을 먼저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Y puede pensar de que Espíritu Santo viene primero después fe. 그러나 바울의 서신은 믿음이 우선입니다. Pero para apóstol Pablo fe viene primero.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Y por fe uno recibe justicia de Dios.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Y por fe nosotros dependemos, confiamos en Señor.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Y por fe recibimos promesa de Espíritu Santo. 믿음에 거해 우리가 은사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Y la iglesia que tiene fe, esa iglesia puede contener promesa de Dios. 성령의 은사 그 자체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Y todo don es de Espíritu Santo, eso viene por fe.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Y con las promesas. Y según la promesa recibimos dones espirituales.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Y como somos hijo de Dios, heredero de dones espiritual, él nos da ese dones.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Y él nos sella con ese promesa de Espíritu Santo.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거해야 됩니다. Y por eso debemos vivir en fe.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잘 나갈 수가 있어요. Y hay que saber bien y practicar bien esta relación. Primero fe y después viene. 그러면 이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Qué es el carácter de fe? Vamos a observarlo. 믿음이 인간의 구원을 소유하는 결정은 아닌 것입니다. Y la fe sí mismo no decide salvación.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Por nuestra fe solo no decide salvación de uno. 여러분 이 말 유의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Y hay que poner mucha atención y hay que discernirlo bien. 믿음은 복음의 순응만이 합니다. Esa fe tiene que obedecer al evangelio. 믿음은 예수를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Esa fe nos lleva a creer en Jesucristo.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Usted cree que Señor Jesucristo él murió para nosotros.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Si preguntamos al inconverso afuera, ¿usted cree en Jesucristo?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Él dirá que no tengo ninguna relación.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Y con fe nosotros confesamos de que Señor Jesucristo, eres el Hijo de Dios. 믿음이 하나님 아들 믿도록 해주는 것이지. Y esa fe nos lleva a creer en Jesucristo.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에 대해서는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Y por eso la fe nos lleva a creer en Jesucristo, en Evangelio.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Y cómo es la característica de Abraham.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특색입니다. El carácter característica especial de fe de Abraham es obedecer. 순종으로서의 믿음. Y es la fe en obediencia. Eso es muy importante.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순종치 않습니다. Y si uno desobedece, él no puede obedecer al evangelio.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Y ese fe, ¿qué parte de nuestra vida puede renovar? 우리가 타락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타락했습니다. Y cuando nosotros pudrimos, primero empieza de adentro.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Y en nosotros no tenemos ninguna cosa justo ante Dios.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Y según la Biblia, todo ser humano es pecador y completamente corrupto.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워질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Y hay que buscar la salida para recibir restauración.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Y dice renovar vuestro corazón.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Y renovar su entendimiento. 우리의 몸을 거룩히 하라고 합니다. Y limpiar su cuerpo. 우리가 한 가지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No solamente un tipo de limpieza, pero combinados. 바울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Apóstol Pablo nos dice hay que renovar nuestro corazón, entendimiento, emoción, todo eso.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Y cuando eso ocurre, recibimos Espíritu Santo.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Y recibimos el sello del Espíritu Santo. 자,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이 어떻게 탄생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Y nosotros estudiamos cómo uno recibe vida nueva. 새 생명은 그저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Y esta vida nueva no es gratuito.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Y eso llegó por la muerte redentiva de Cristo.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Y por la sangre preciosa él pagó el precio. 우리는 아무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Y no podemos vivir según nuestra voluntad. 그리고 죄의 종노릇에서 아니 됩니다. Y no debemos vivir como esclavo a pecado. 그리고 여기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합니다. Y esta vida nueva, esto está relacionado con la muerte del Señor y su resurrección. Cristo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 Y él resucitó para la justicia de Dios de nosotros. 새 출생과 새 생명의 탄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Y nuevo nacimiento, nueva vida empezó con eso.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로운 복종의 삶을 필요로 합니다. Y eso se requiere una vida obedeciendo a la palabra de Dios. 하나님께서 왜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Y por qué nos dio vida nueva? 그 목적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El propósito es que nosotros llevemos fruto de Espíritu Santo.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Es como un árbol lleva sus frutos.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Y la vida nueva que obtenemos, eso no vivimos sin tener nada.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Y vivimos una vida nueva. 그 새로운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Y qué es esa vida nueva? 그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Eso es vida de obediencia. 순종의 삶, 이것이 윤리입니다. Esto es la ética. 그 바울의 윤리가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Y la ética de apóstol Pablo es la vida de obediencia.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Y cómo podemos obedecer a Dios.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옛 존재 양식에서 새 존재 양식으로 변했습니다. Por el bautismo y fe y empezamos a vivir un estilo nuevo.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새로워졌습니다. Nosotros morimos hacia nosotros y vivimos en Espíritu Santo. 그래서 성령으로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Y así empezamos una vida nueva en Espíritu Santo.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출생입니다. Y es un nacimiento por presencia de Espíritu Santo.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Y esto se hace por el poder de Dios.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Y sobre esta vida nueva hay requerimiento de Dios.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Y el que vive según la voluntad de Dios, él obedece a la palabra de Dios.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Y Dios está requiriendo una vida de nuevo estilo. 새 생명은 새로운 순종을 요구합니다. Y nueva vida nos requiere obediencia. 거기 말한 대로 열매와 과실입니다. Y eso es el frutos de su vida.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Y cómo podemos obtener fruto de Espíritu Santo en nuestra vida?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Y apóstol Pablo él explica mucho de fruto de Espíritu Santo. 바울의 이 서신에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Apóstol Pablo explica qué es el Espíritu Santo, qué es frutas del Espíritu Santo.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Hay parte que explica por qué Señor Jesucristo murió en la cruz. 이것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Y ese es el parte de explanación de eso.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nosotros usamos un término teológico 서술적인 방법이라 말합니다. Es el método de 서술이요? 서술적 explanation 설명. Es el método expresivos. 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Y por qué él da esa expresión expresivo 우리가 바울의 건물을 우리가 짓기 위해서 그 입구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Y nosotros hemos estudiado la entrada a la teología paulina. 아무도 설명서 없이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Y sin guía a la entrada, uno no puede entrar bien a la entrada a la teología paulina. 여러분이 약도를 찾아 길을 갑니다. Si usted tiene mapa, usted puede encontrar el camino. 저도 비행기에서 여기 약 지도를 보았습니다. Y en avión en mi venida yo vi mapa.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Y él explica cómo uno puede llevar buen fruto de Espíritu Santo. 설명만 해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No solamente él explica.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요구를 합니다. Y no solamente él explica, pero después de explicarlo, él pide que lo lleve.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Y que lleve frutas. 죄와 싸우라고. Y que luche contra pecados. 죽이가 싸우라고. Y hasta morir que haga luchas contra pecados. 그러니까 저 영적인 전쟁입니다. Y esto es lucha espiritual. 예수님이나 바울 역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Y nuestro Señor Jesucristo y apóstol Pablo también habla de fruta de Espíritu Santo. 그 설명한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Y cómo recibió esa palabra de Dios que viva con sus palabras. 그러나 우리들이 설명대로 살려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Pero si nosotros tratamos, intentamos vivir según la explicación, y podemos llegar a ser legalista. 바울은 우리 힘대로는 아니라고. Y apóstol Pablo dice no. Llevamos frutos según nuestra fuerza, nuestro esfuerzo.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Y solo lleva fruta de Espíritu Santo por Espíritu Santo. 그래서 명령을 요구합니다. Y por eso él pide el comandos. 우리 인간의 책임을 자각합니다. Y él llama atención del parte de responsabilidad.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responsabilidad hacia nuestro Dios viviente. 우리가 새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 책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Y antes de nacer de nuevo no teníamos responsabilidad hacia Dios.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Y especialmente nosotros tenemos responsabilidad con el evangelio. 전도하는 책임. Esa es la responsabilidad de evangelizar. 선교하는 책임. Y es responsabilidad de servir como testigo o obrero de misión.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Y mostrar la acción, obra de misericordia.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Y servir a otros. 한 가지로 말해서 가르치는 일도 포함됩니다. Y también y enseñar así enseñanza en de la palabra de Dios. Esto es también servir.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Y siempre necesitamos buscar qué es la buena voluntad del Señor.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Y apóstol Pablo nos dice que preparara eso.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Y nosotros primero para vivir una vida agradable a Dios hay que saber la voluntad de Dios. 여기 바울 윤리에 하나 중요한 동기점이 있습니다. Y en la ética paulinas hay un motivo, motivación muy importante. 우리는 벌써 이미 세 존재 양식에서 보았습니다. Y nosotros ya hemos visto esto antes. 새 생명은 산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En la persona con vidas nuevas hay que vivir como personas nuevas.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Y especialmente hacia Dios.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Y uno tiene que tener libertad de pecados.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Y con nuestra carne no podemos recibir herencia del reino de Dios. 그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Y apóstol Pablo nos dice para Dios, 하나님께를 중심으로. Y en centrados una vida en centrado en Dios. 이것이 동기입니다. Esto es motivación. 새 생명은 산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Y nueva vida tiene que vivir una vida nueva. 너희들의 지체를 그 의의 병기로 쓰라고 말합니다. Y todo el miembro de su cuerpo úsalo como arma de la justicia de Dios.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Y nosotros recibimos liberación de nuestro pecado y somos libres.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Y nuestro centro de vida es Dios. Ahí hay que buscar nuestra vida. 하나님을 중심을 찾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Qué quiere decir vivir una vida centrado de Dios? 옛 생활과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Eso distinguir con la vida de pasar. 이것이 새 생명에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Esto es el privilegio de la persona que tiene una vida nueva. 구별하는 것은 성화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Es distinguir, es el eso quiere decir llegar y ir a la vida santa, sagrada.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를 동기로 삼고 있습니다. Y el apóstol Pablo, él vivió vida para Dios. Esto es la motivación de su vida. 그 동기가 성화에 있습니다. Y ahí es la motivación está en su santificación.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Y vamos a hablar más el ejemplos. 로마서 12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Vamos a buscar Romano 12. 자, 이제 성교사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Y vamos a abrir Romano 12, chapter 1절이요. Romano 12, versículo 1.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Así que hermanos os ruego por las misericordias de Dios. 이 말씀은 새로운 인격을 요구합니다. Y esta parte de palabras nos pide una personalidad nueva.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Que presentéis vuestro cuerpo en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여기에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Y este es sacrificio vivo, santo, agradable a Dios. Este es el culto espiritual. 구속 행위에 호소합니다. Y ahí Dios está pidiendo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Y que le dé su cuerpo a Dios. 이것이 실제적인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Y esto es el culto espiritual a Dios.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Y cómo necesitamos hacer para ofrecer un culto espiritual. 마음을 새롭게라고 말합니다. Y renovar su corazón.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Y hay que discernir qué es la voluntad de Dios.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준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Y hay que tener preparación para discernir qué es buena voluntad de Dios. 저절로 산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Y no eso no viene así naturalmente. 그런 거는 누구나 영적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Y por eso sin intento quien quiera puede dar el culto espiritual a Dios.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Y hay que saber qué es el propósito de Dios y la voluntad de Dios.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Eso quiere decir que ustedes vivan saliendo en obediencia a Dios.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을 말하십니다. Y esa es obediencia que es agradable a Dios.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Y cuando hacemos la voluntad de Dios podemos entrar en la promesa de Dios. 새로운 순종이 무엇을 뜻합니까? Y qué quiere decir esa nueva obediencia? 새로운 순종이 열매입니다. Y la nueva obediencia es fruto. 순종이 없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Si no hay obediencia no lleva frutos. 여러분도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Y que piense bien de esa obediencia. 순종의 열매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Y el fruto de obediencia lleva frutos sagrados.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Dios dice, yo soy santo, tú sed santo también.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Que haced según su llamado de Dios. 그리고 거룩함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Y que le dé el culto espiritual viviente.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얻었다 말합니다. Y ahora ustedes llevan frutos después de recibir liberación del pecado.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 데살로니가 2장 12절 2:12 nos dice 거기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vive conforme a su llamamiento 복음에 합당하게 y conforme al evangelio 주께 합당하게 y conforme a el llamado de Señor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y conforme al llamamiento del Señor 예배서 4장 1절과 빌립보 1장 21절에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Y Efesio 4:1 dice el mismo contenido.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Y Dios quiere mantener la iglesia santa.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Dios quiere que la iglesia lleve una vida sagrada.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Esto es el culto espiritual. 여러분 어떤 것이 이제 영적 예배인가?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Y ahora hemos hablado que es el culto espiritual agradable a Dios.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입니다. Esto es no es mi palabra, pero esto es palabra del Señor.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Y ahora cómo vivimos ahora.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Y por la muerte y resurrección del Señor Nosotros tenemos una vida nueva. 이 새 생명은 윤리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Y esta vida nueva nos requiere un estilo de vida nueva. 새로운 출생입니다. Esto es un nacimiento nuevo. 우리들의 지체들이 새로운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Y hay que dejar que el miembro de mi cuerpo ir hacia a obedecer a Dios.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뜻에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Y eso explica cómo obedecemos con nuestro corazón y el cuerpo. Romanos 8장에는 y en Romano 8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했다 말합니다. Y la ley del Espíritu Santo nos liberó de la ley de la duda y la ley del pecado.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Y cuando hay presencia de espíritu, esa persona es cristiana.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Y eso explica cómo un cristiano debe vivir. 이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Eso se expresa por su fruto. 성령으로 인해 되어지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Y el espíritu el fruto hecho por la obra del Espíritu Santo.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Y voy a darle un ejemplo. 그 어떤 것이 지금 그 구원에 관한 그런 설명인지를 보십시다. Y vamos a ver qué es. 로마서 8장 2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Romano 8:2 nos da por qué la ley del Espíritu Santo de la vida en Cristo Jesús me ha liberado de la ley de pecado y de la muerte.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이 자로 레이 esa parte.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Por eso, hermanos, no viva en pecados.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Y en Romano 8, 12 y 13 dice así.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 돼. Y si vive conforme a su carne, va a morir.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Si vive si vive en espíritu matando la fuerza de la carne, esto es explicación de llevar una vida de salvación. Y apóstol Pablo nos da el comando sin explicación. Él siempre da explicación, después nos da, hay que vivir así. Y él explica de Espíritu Santo. Y él explica cómo obtener la presencia de Espíritu Santo. Él explica qué es el fruto de Espíritu Santo.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En Romano 6 y 12 y 13 nos dice: No reine pues el pecado en vuestro cuerpo mortal, de modo que lo que obedezcáis en sus concupiscencias. Aleluya.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Y está hablando de que pecado no gobierne nuestro cuerpo.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Y qué usted encuentra de ahí? 명령하고 있습니다. Él está diciendo un comando. 이렇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Así vivirá.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Y así no vivirá. 그렇죠? 예,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럽니다. Y está diciendo de que no cometáis el pecado y no viváis una vida de pecado.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Que de su cuerpo todo su el parte de su cuerpo como sacrificio a Dios. 골로새 3장 5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En Colosseo 3:5 nos dice también.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Que mate el cuerpo que pertenece a la tierra. 이것도 명령입니다. Esto es un comando también. 바울은 여러분에게 설명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Y apóstol Pablo está explicando y es al mismo tiempo es un comando a ustedes.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Y él explicó qué es vida nueva.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Y él explicó qué relación tiene y la vida nueva y Espíritu Santo. 성령을 통해서 사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Y él explicó cómo uno debe vivir en Espíritu Santo.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 로마서 6장 4절 보시길 바랍니다. Y ahora vamos a ver el palabra de Dios en Romanos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함이라. Y en Romanos 6:4, ¿por qué somos sepultados juntamente con él para muerte por el bautismo, a fin de que como Cristo resucitó de los muertos por la gloria del Padre, así también nosotros andemos en vida nueva? Aleluya. ¡Aleluya! Y está diciendo que viváis en vida nueva.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는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Y usted si lo lee así sin atención no va a entender bien.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것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Y ahí como hemos revisado, chequeado, hay que pasar por la explanación y después entenderlo.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Y no solamente termina por investigarlo.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Esto es nuestra vida. 우리 현재입니다. Esto es nuestro presente.